존 우든이라는 UCLA의 전설적인 농구팀 감독이 있습니다. 2010년에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아주 굉장한 기록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감독으로 섬겼던 12년 동안 무려 10번씩이나 10년 동안 내셔널 챔피언십을 거머쥐었고요. 또 한 번은 88연승을 이룬 적도 있어요. 그의 팀이 너무나 잘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감독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바로 그 팀워크입니다. 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골을 넣는 선수가 있으면 골 넣기 전에 옆에서 잘 패스해주는 그 어시스트 하는 또 선수도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그가 선수들에게 지시한 게 뭐냐면 골 넣은 선수는 반드시 자기에게 어시스트한 그 선수를 보고 고마움의 표시를 해주는 거였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던가 아니면 멀리 있으면 이렇게 윙크 하던가 아니면 엄지척으로 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격려하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시스트한 그 선수가 쳐다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엄지척 했는데 저쪽에서 안 보면 이게 아주 민망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기자의 그 질문에 또 이 감독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어시스트를 한 선수는 반드시 골을 넣은 선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맞아요. 인간의 심리예요. 누가 골을 넣었는데 내가 도와주어서 그 골을 잘 넣게 되었다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 넣는데 나도 한몫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골을 넣은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고 고맙다라고 표현해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만 잘나서 그 어시스트한 사람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어시스트 해주고 싶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딴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팀워크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은 혼자 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었던 모든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좋은 팀워크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기 계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데에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쌓여져서 가능했음을 저도 잘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엄지척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눈빛과 손으로만 엄지척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썰렁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신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10절이 지난주 9절까지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이 단락을 시작하는 이 10절이 이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라는 그런 의미죠. 즉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던 이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에 이 유사들에게 어피셜들에게 이제 출전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미적미적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는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많이 두려웠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곧바로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성도님들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옆인데 이게 한 적어도 한 10분 거리 가까워도 먼 길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워도 먼 길이 뭐냐면 바로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30cm라고 해요. 저같이 조금 말형 어리고 얼굴이 길면 한 35cm 정도 되고 목이 짧은 분은 한 25cm가 되겠죠. 예?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되게 짧은데 아주 길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안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깝고도 먼 길이에요. 30cm.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그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리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3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이 여호수아의 확신과 열정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게 쉬운 명령이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부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명에게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야 하는 양식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물품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용품도 있고 또 그들은 텐트도 장막도 또 걷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딱 3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Within 3 days, 3일 안에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신속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12명 정도가 아니고 뭐 120명 정도도 아니고 이건 무려 200만 명이에요. 이 200만 명 각자에게 여호수아의 명령이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화나 인터넷, 뭐 카톡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제 그 유사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이게 사다리를 탔는지 하여튼 어떻게 피라밋이 됐는지 쫙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3일 안에 나고자 한 사람 없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끝내주는 팀워크라는 거예요. 만약 한 명에게라도 정확하게 이 지시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단 한 명이라도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텐데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 일사천리로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3일 안에 모든 일들이 재빨리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님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모두가 하나 되어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특정 지파에게 한 명령을 내려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 하프 반 지파에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지파 반이라고만 말할게요.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하며 그들이 전에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보이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한 후에 한 이쪽 밑에서 광야 생활을 거의 4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북진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요단강 동편 땅이 바로 여기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진하고 있는데 이 헤스본 이 민족과 또 여기 바산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앞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가 바로 아까 말했던 두 지파 반이에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혁혁한 공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소떼와 양떼를 전리품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살이 부덕부덕 잘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냥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요단 동편 땅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화를 냈어요. 버럭. 무슨 소리냐고. 우리 같이 가야지.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리고 다시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들이 했던 제안이 뭐냐면 지금 이곳 요단 동편 땅에서 이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짓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먼저 성읍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약속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작전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전쟁 참석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요단강 이 서쪽 땅은 그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그 땅 받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제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허락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이 전에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대로 앞장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장서 약속 지켜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할 때 오케이 뭐 약속했으니까 뭐 해야죠 이 정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Yes, sir.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 다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 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에게 범사에 청종했던 것 같이 범사에 청종 안 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범사에 청종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범사에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약속한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들의 리더로 지금 인정하며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그 당시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주 감사했겠죠. 힘이 났겠죠. 사실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기에게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없는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지켜봤는데 목이 고닿거든요. 완악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집 셌거든요. 이들이 나를 잘 따라와 줄까? 이걸 많이 두려워했고 우려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이 충성을 약속한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모세와 약속했던 거지 당신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과 같이 그냥 계속 살 겁니다.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해요? 오리발 내민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 그들이 우리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모세하고만 한 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더라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 엄청난 혼돈과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멘붕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아주 적극적으로 충성을 약속하는 이 모습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도리어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되었고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나 하나의 개인적인 결정과 행동은 그저 나 하나만의 결정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연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예요. 나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조심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지만 나 하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참 많이 두려웠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도리어 힘받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내용을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민망해요. 솔직하게. 꼭 저에게 잘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각자는 어떤 그룹 안에서는 팔로워로도 있다가 또 어떤 그룹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는 다 부모로서 리더인 거죠. 리더일 때가 있고 팔로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리더일 때 팔로워들이 나를 잘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할까를 생각하시며 나는 팔로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리더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세팅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의 이 상황은요. 이미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담대하게 다시 한번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세팅에서는 이런 상황과 약간 다를 때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섬겨달라고 한 성도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요청할 수 있죠. 그때 만약 그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만약에 그 일을 못하게 될 때는 저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만약 그 성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참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못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불순종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이 신약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고 다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동역자 코워커들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또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특히 교회의 세팅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에 성도님들의 생각과 감정과 원하는 것으로만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이렇게 부탁하면 앞에서 노 이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는 즉 노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이해하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교회의 목회자를 목사를 교회의 리더로 그렇게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행착오도 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죠. 또한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위해 내린 결정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지 않고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내린 결정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각자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새벽부터 정말로 많이 고뇌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주여 주여. 예배 시간 오늘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하는 거 결정 내리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에게도 전화해보고 저분에게도 의논하면서 속으로 결정했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는 주일 예배 다 캔슬시켰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일반대로 그렇게 예배 시간을 그대로 지켰는데 거의 썰렁하게 거의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1시 반에 그렇게 모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결정이 또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뇌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 내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린 결정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서 리더가 내린 결정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질서와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따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결정들 계속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결정을 잘 따르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교회가 계속해서 연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목회자에게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상태는 절대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교회가 더 발전하고 나아져야 할 것이 있다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도록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리더가 좋으면 팔로워들도 그 리더십 하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됨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먼저 붙들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좋은 리더는 또 좋은 팔로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리더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들이 그 리더를 잘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어렵게 돼요. 리더들은 팔로워들의 그 지지와 격려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또 맡겨진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가지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예요. 아무와 마음속에 있는 거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고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자서 눈물 흘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목사님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도 에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힘받죠. 목사님 저희들도 열심히 교회 사역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정말 그날 기분 째져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고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부성 발언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 말, 네, 아부성 입에 침을 바르면서 하지 마세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고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충성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협력하는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며 노력하고 또 팔로워들은 팔로워로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리더를 더욱더 세우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치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그 사명을 함께 멋지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